부족한 사람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사람 온전히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잘 지내셨습니까? 자, 원래 이제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만 한 주 더 이제 수련회 연장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련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자, 안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련회를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이 부어지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의 이상도 높아지고 규모도 커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차저차한 것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다. 다른 걸로 할게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상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운데 갔다 갔다 오면 상황들 그리고 이제 직장 빼고 갔다 왔더니 직장에 밀려있는 스케줄들 다시 밀린 일들 보면서 나오는 한숨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것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얻는 장면입니까? 아내에 대해서 얻는 장면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야곱의 아내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첫째 딸이었던 레아. 자, 두 번째 딸인 라헬. 그런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레아는 무슨 뜻이 있냐면 암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라헬은 암, 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대표되냐면 이상이라는 걸로 대표되어지고 레아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자, 암소로 대표되는 레아라는 현실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라헬이라고 하는 이상 가운데에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 손 가운데 잡힐 것 같은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의 부르심, 비전 그런데 현실을 보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금방 마치 양처럼 하얗고 부들부들하고 우리 가운데 뭔가 좋은 것이 잡힐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정작 잘 따라오고 정말로 부들부들하고 하얀 현실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들이받고 있고 막 이따만 해서 근육이 울긋불긋한 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너무나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로 나오는 것 아니면 주일 예배 드리고 피곤하게 아침에 출근하는 것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알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전히 알바를 해도 잔고가 영원인 현실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나의 그러한 현실들 게다가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중구 목사와 같은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를 절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누구의 이야기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치열하게 살다가 야곱이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는 그래 나도 좀 뭔가를 누릴 때가 됐어. 나도 뭔가 좀 잡을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의 평가는 지금 나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상향적으로 원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제 노력한 만큼 내 이상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씨앗들이 결과물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삼촌이 잔치까지 막 환대하게 이렇게 막 버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야 정말로 열심히 해야지 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 옆에 있는 것은 라헬이 아닌 누구였습니까? 레아라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살겠다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생각한 것처럼 정말로 내가 뭔가 하면 변화가 막 일어날 것 같고 잘 따라올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잘 따라주지 않는 현실, 여전히 부흥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인 것 같은 우리의 현실들, 이런 레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들이 되풀이되어지고 되풀이되어지면 야, 내가 또 낚였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야, 올해만 좀 열심히 하면, 올해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래, 팀장 할 사람 없고 리더 할 사람 없으니까 올해만 한 번 더 더해주면 뭔가 세워질 것 같은데 여전히 세워지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내가 또 낚여서 이렇게 또 갔구나라는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비단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봤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게다가 병든 자도 고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예수님 쫓아가면 나 진짜 괜찮은 삶 살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 쫓아가면 내가 원했던 것들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따라가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맨 하는 거는 앞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병이어 빵 나눠주고 남은 거 거두고 게다가 쫓아가면 막 귀신들이 막 쫓아가고 막 벌벌 떨면서 나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넌 뭐야?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막하니 나가! 막 이렇게 하면 주님 안 나가는데요? 막 이런 현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 제자들이나 사실은 똑같은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닌가요?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라일이라고 하는 너무나 첫눈에 반한 나의 이상형적인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삼촌에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적반하장이라고 삼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 안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름대로 논리대로 이렇게 설득해요. 우리 지방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있나요? 우리 지방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엘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무슨 이야기냐면 채우지 않는다, 먼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다시 방으로 들어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있는 그 방으로요? 레아가 있는 그 방으로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들어가. 근데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레아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충실하지 않으면 이상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어렵겠습니까? 남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지도 않는, 평소에 눈길 한번 주지도 않았던 그 여인이 자고 일어났더니 내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저 이 여인 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삼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7일간 들어가서 너 더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7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진짜 월화수목금토 주일하고 주님 삼촌 저 7일 채웠어요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게 7일이었을 수도 있고 7년이었을 수도 있고 70년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내가 견디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채워야지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냐면 나에게 생각하는 그 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레아의 입장에서도 보면 레아 입장에서는 그게 좋았겠습니까? 좋았을까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레아와 라엘이 그렇게 차이가 났으면, 저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생겼길래, 아니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이제 이렇게 2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무슨 이야기냐면 레아는 뭐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레아는 뭐 이만한 독백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막 이런 거고, 라엘은 봤더니 어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마치 암양, 암소. 게다가 뭐 레아는 봤더니 막 봤더니 근육질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들어갔더니 막 나보다 더 등치기 노종원 같은 막 이런 친구가 안경 이만한 거 쓰고 어 여보 막 이렇게 막 와 막 이런 현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라헬은 야곱의 꿈이자 희망이자 이상형이었지만 레아는 사실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우리는 이상을 쫓아서 현실을 자꾸 도피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들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레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 라헬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가운데 누가 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까?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몇 명을 낳았냐면 몇 명 낳았을까요? 7명 낳았습니다.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그런데 이 7명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라헬이 자녀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못 낳았습니다. 1년에 한 명씩만 낳았어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헬이라고 하는 이상 가운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으로 뭔가를 막 꿈꾸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지금 출혈이 낭자하고 바쁘고 하지만 현실 가운데 현실을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때때로 뭐 아우 저 목사님은 나 직장이라 바쁜데 왜 이렇게 자꾸 교회 가운데 들들 붓는 거야? 아니면 지금 나 힘든 거 아나? 나 지금 이런 일도 있고 상황도 있는데, 아니면 때때로 이곳 가운데 예배하고 중보하고 아니면 이곳 가운데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레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들을 계속해서 인내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그 시간들을 채우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 일들은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청년부의 부흥을 원하고 청년부가 하나 되어지기 원하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진 현실은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현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관계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옛날에 찢어진 관계 때문에 사실 같은 공간 안에 있기도 싫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직업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그런 여러 가지의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청년들을 지도하는 것들, 예배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세런들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제자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상과, 실제적으로 전화했더니 쌩까고 문자 보냈더니 일시하고 뭐 전혀 온다 그랬고 오지도 않고 뒤통수 치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 싸늘한 그런 리더들과 임원들과 우리 각자의 영역 가운데에 레아의 현실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레아를, 현실을 좀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레아를 통하여서 레아도 얻고 나중에는 그 시간이 차면 이제 라헬도 얻는 그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야곱입니다. 레아 가운데 많은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레아랑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적게 보냈습니까? 당연히 뭐 밤 시간에 많이 보냈으니까 애를 많이 낳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시간을 재밌게 보내고 자기 하나 갈게 이렇게 하고 오는데 저쪽에서 막 텔레파시 같은 막 진짜 막 찌릿찌릿한 눈빛이 오는 거예요. 누가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좋디? 좋았냐?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좋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겠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를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법도 배웠을 거고 이상과 현실 가운데 그 괴리감 가운데에 스스로 연단받는 그런 모습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충실하시고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알바생이 이제 한 10만 원 정도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동전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누구를 욕했냐면 사장을 욕했습니다. 아유, 지 딸벌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 10만 원 주면 되지 그걸 주기 싫어가지고 100원짜리로 바꿔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재밌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한 심정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라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20대들을 써보니까, 20대들을 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20대들을 써보니까 어떠냐면 책임감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도 청년 사역했지만 이 친구 대학생들 몇 명 중에 이제 직장 나오고 서울에서 괜찮은 대학 나오고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 롯데 그룹에 하나 취업하고 CJ 하나 붙고 그다음에 대기업들 해서 골라 잡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선택한 것이 제게 그래도 가장 서열이 높은 제게 5위인 롯데 그룹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롯데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와, 너 대기업 들어갔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얘가 이제 들어갔더니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것과 실제적으로 받는 연봉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라기보다 그 연봉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인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하는데 이 돈밖에 못 받아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뭐 할까요? 조건이 더 좋은 데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0대 때에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레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들에 대해 도달할 수 있을까를 그렇게 계속 찾아본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나에게 더 알바비를 많이 주고 나보다 조금 더 잘해주고 조건이 좋고 하면 대부분 그 청년들은 뭐 물론 예의가 있으면 잘하고 마무리를 잘하고 오면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나가냐? 어떻게 하고 나갈까요? 카톡 하나 보내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50대, 60대,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술 먹고 들어오고 정말로 깽판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상처였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을 들여서 가족을 위해 희생한 자기의 희생의 대가들이었다라고 아버님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그러면 내가 저녁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이 저녁 시간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 사건을 수습했다라고 하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래 오늘도 큰일 터지지 않고 회사 그래도 잘 돌아갔구나 해결했어 하고 소주 한잔 하고 웃으면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20대들이나 30대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6시가 지나가고 사건이 터지고 9시가 이랬으면 뭐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까? 야근 수당 왜 안 주지? 이거 해가지고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20대를 절대 선호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 선호하는 나이대가 30대 초반의 나이대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정규직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 마지노선 남성 기준으로 나이가 32세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뭐가 되냐면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직장의 현실이 나의 레아이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직하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기도만 하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뭔가를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기도한다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역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열심으로 레아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갔더니 어떤 사장님이 비즈니스 선교한다고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중국 내에 있는 이 이제 현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알바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우,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누구누구 청년 잘합니까?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저 자식을 못 박아버려야 되겠습니다. 막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떠냐면 성경 공부하고 찬양 듣는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서빙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치울 생각을 했는데 같이 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따 치우면 되지 뭘 하고 요 앞에서 성경 보고 있고 큐티 한다고 이러고 있고 이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우리의 주어진 영역 가운데 치열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레아의 헌신들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걸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라엘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라엘을 달라고 기도하면 정말로 이 공동체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앞에다 갖다 놓고 관계들을 찢어지게 해서 내가 정말로 이 사람 때문에 아프고 모나고 힘들어서 예수님의 사랑들을 배우게 하는 현실들을 갖다 놓으십니다.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인내에 대해 알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비에 대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양선에 대해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자꾸 내 주변에 갖다 주게 함으로 양선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왜 그렇느냐? 주님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런 일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나의 부족함들을 깨닫고 연단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이상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효율적인 경영학적인 방법으로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저는 12명 가지고 지지고 볶고 씨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맨날 갖다 놓으면 지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오른편에 앉을래, 막 싸우고 있고 치고 받고 게다가 막 그들 보면 도박머리 청년들 너무나 말도 안 듣고 떠나가고 사고치고 이런 청년들이랑 씨름할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들 가지고 이 땅 구원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20대, 30대 초반에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한 30세 정도, 가장 막내였던 요한 사도가 18세 정도, 즉 청년들을 데리고 지지고 볶고 혈기도 많고 때때로는 질투심이 많아서 싸우기도 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다 데려다 놓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그런 일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몇 번째 이게? 주님 바보예요? 뒤통수 맞은 게 이게 몇 번째냐고. 제자 딴 사람 뽑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허물 많은 그 제자들을 갖고 와서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섬기는 그 주님의 방법들을 저는 그게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치열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놓여져 있는 레아의 현실들, 이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가운데에, 사역 가운데에, 너무 힘든 그런 여러 가지의 영역 가운데에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그리고 꿈꾸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현실을 사랑하는 법을 통하여 라엘을 취할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아니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